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위에 대한 전국해방 전쟁 승리 68세 점하여 나이지리아 인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배위원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미안 오구본나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7월 25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